네, 여러분. 오키도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키도키입니다. 오키도키는? 망했어. 아니에요, 이거 쓸 거예요. 아니, 왜 이거 써? 쓸 거야.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래, 오늘은 숙하님이 오프닝을 대신 해주신대요. 안녕하세요, 오키도키입니다. 오키도키는 독일에 사는 오키도키는 독일에 사는 4명이라고 해야 돼? 이제? 독일에 사는 독일에 사는 키어들이 알겠어. 안녕하세요, 오키도키입니다. 오키도키는 독일에 사는 키어들이 모여 나누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저는 스카라고 하고요. 네, 저는 담비라고 하고요. 저는 에디고요. 저는 벤입니다. 와! 오늘은 우리끼리 고민 상담소 담비 편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로봇이야. 근데 제가 오늘 고민 그 주인공이라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약간 좀 청취자분들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살짝 약간 설명을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막 했는데 나에게서 박탈. 아니, 아 죄송해요. 진행욕심 있으시네. 하세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좀 더 편하게 고민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먹으면서 진행을 네, 하겠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 술도 마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몇 화였죠? 7화에서 우리끼리 고민 상담소 에디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저번 주잖아. 맞다. 저번 주에는 배그 편이었죠. 그니까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은 담비님의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제가 뭐죠? 고민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제 고민은요. 진짜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네, 제가 제 고민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나눠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첫 화에서 제가 자기소개를 했을 때부터 아셨겠지만 저는 젠더 퀴어로 정체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첫 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레즈비언으로 정체화를 하다가 젠더 퀴어로 최근에 정체화를 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그때 말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 스스로 되게 혼란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말 끊지 마세요. 예를 들면 뭐 퀴어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이제 자기소개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소개를 할 때도 이제 편하게 이제 레즈비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약간 이제는 내가 젠더 퀴어다 보니까 여성도 남성도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그 나를 설명해야 되지? 그 문제가 되게 커요. 왜냐면 뭐 젠더 퀴어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섹슈얼리티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레즈비언은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여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아 네 미안해요 말이 길어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젠더 퀴어인데 나는 보통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혼란스러워서. 그냥 차라리 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레즈비언이다 라고 해버리는 게 나을까. 아, 너 스스로 젠더 퀴어인데 그쵸 레즈비언이라는 호칭을 계속 써도 될까요? 라는 게 첫 번째 질문. 써도 될까요? 라기보다 그게 더 나을까요? 이거죠. 그게 더 편할까요? 아 물론 편하기야 편하겠지. 네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제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본인의 마음이 이제 뭔가 편하지 않다. 왜냐면은, 담비씨는 거짓말을 못하는 병이 있기 때문에. 네. 담비씨는 스스로 젠더 퀴어인데, 여성애자라고 말하는 것도 그 젠더 퀴어로서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힘든 거. 네, 약간, 그러니까 젠더 퀴어라는 게,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어쨌든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라는 게 되게 모호하고 그게 웃기는 거고 약간 과연 남성이라는 건 뭐고 여성이라는 건 뭘까 그 이분법에 대한 그 뭐랄까 반항심이랄까 그런 게 되게 큰 사람인데 또 반대로 섹슈얼리티 내 어떤 성적 지향에 있어서는 나는 여자가 좋다라고 하면 좀 모순되는 느낌이 약간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확실히 있지.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저를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제가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젠더퀴어인데요 여성애자입니다 하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젠더퀴어라고만 하면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젠더퀴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 중에 하나 중에 뭐 어떤 것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라고 그냥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거랑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냥 뭔가 그냥 내 안의 젠더퀴어 이미지는 어느 쪽에도 속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이미지가 제일 커요. 네. 그래서 솔직히 뭐 젠더퀴어고 여성애자라고 하면은 뭐 따로따로니까 젠더는 젠더고 섹슈얼리티는 섹슈얼리티니까 뭐 그렇게 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아 물론 본인이 불편하니까 이거는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되게 복잡한 문제긴 한데 여성애자다라고 하는 것도 좀 불편한 이유가 그럼 또 이제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치?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뭔가 그런 뭐라 그랬더라? 저 우리끼리는 많이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뭐 담비는 뭐 여자를 좋아한다,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게 얘기할 수 없고 약간 여성 호르몬을 좋아한다. 그 보통 그런 뭔가 에스트로겐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 그 뭔가 페미닌 전형적인 그런 페미닌한 그쵸? 근데 내가 그렇게 페미닌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덤비의 취향은 뭔가 중성적인 그런 너무 그 테스토스테론이 두드러지는 몸이 아닌 몸을 좋아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여성 분들 고양이들이 제가 좋아하는 여성분들은 좀 약간 테스토스테론 느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뭔가 네. 그 정말 약간 굳이 연예인으로 예를 들자면 마동석처럼 그 너무 극단적인 테스토스테론의 끝을 달리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없는 몸, 아니, 없는 스타일 그런 네. 걸 지향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가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젠더퀴어 중에서도 뭐 겉모습이나 어떤 스타일로 따지자면 제가 원하는 거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약간 중성 혹은 젠더가 약간 거의 없다는 쪽에 속하는데 네 저는 주로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성 애자라고 하기에도 조금. 아 근데 여자도 좋은데. 아 그게 뭐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몰라요. 저도 원래 저는 제가 되게 중성인 사람한테 끌리 중성의 느낌을 가진 사람한테 끌리는 줄 알았는데 아 또 모르겠어요. 스카님이 영업해가지고 막 보면은 레드벨벳 트와이스 이런 사람들도 좋고. 다시 갑자기 고민이 막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아무튼 것을 그래서 네 저는 아무튼 이런 그 성적 지향을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뭔가 단어로 비남성 정리해 주실 분 약간 근데 아 비남성애자 비남성애자 그것도 괜찮네 아예 반대로 이제 싫어하는 걸 넣어가지고 그냥 그거 되게 신선한. 그거 되게 신선한데요? 비남성애자? 그럼 남성이란 무엇인가? 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니까, 담비 씨는 스스로 아까 벤이 말한 대로 스스로 생각하는 그 젠더하고 사실 섹슈얼리티를 볼 때 지금 이 공간에, 뭐지, 이 세계에 젠더라는 게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내가 어떤 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여성을 더 선호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 생각은 그게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맞아요. 그쵸, 그쵸.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젠더키어도 아니고. 그지. 그렇게 이미 나누어져 있는 그 이분법 안에서 여성과 남성 안에서 한쪽을 선택하라면 저는 90%는 여성한테 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비남성애자? 비남성애자. 뭐. 뭔가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뭔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내 마음엔 드는데 너는 어때요? 네. 아 그러면 젠더키어 레즈비언보다는 젠더키어 비남성애자다가 더 어울린다? 근데 그 담비 씨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찾고 싶어 했던 거는 사람들이 좀 덜 물어봤으면 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어, 좀 덜 물어봤으면 한다기보다는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가장 큰 게 게이 커뮤니티, 레즈 커뮤니티잖아요? 그 안에서 어쨌든 저도 되게 소속감을 많이 느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데에서조차도 내가 너무 소수자고 나같이 정체화하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레즈비언이야 하면서 뭔가 더 친해지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맞아. 그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 단어 라벨을 선택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네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용어를 찾기 위한 거 찾으려고 한 것은 네.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 방법을 찾기 위함인데 그 비남성애자라는 단어는 되게 좋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질문이 막 세부할 그러니까. 것 같아. 그러니까요. 왜지? 안녕하세요. 저는 젠더키어고 비남성애자입니다. 이러면 좀 되게 잉? 약간 이럴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생소해서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딱히 처음 들었을 때 막 그렇게 그런가? 하긴 이상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요?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 근데 좀 비남성이라는 게 되게 거부 뭔가 배제하는 애매하다. 것 같은? 뭔가 배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어차피 근데 똑같은 느낌 똑같은 뜻인데 여성애잖아. 근데 뭔가 이 비남성이라는 게 더 뭐랄까 더 뭔가 배제하는 느낌이 크긴 하다 들었을 때. 그냥 좋아하는 걸로 쓰세요. 아니 그렇게 그걸 모르겠으니까 지금 고민 상담을 하자. 뭐가 뭐 자 그럼 특별하자. 비남성애자가 나은 것 같아요. 여성애자가 나은 것 같아요. 혹은 레즈비언. 혹은 레즈비언. 근데 왜 다 나를 보고 있지? 너부터 얘기하세요. 어? 실제로 넌 스스로를 논 바이너리라고 하는데요. 제 젠더키어를 그 논 바이너리라는 건 이분법에서 벗어난 이런 의미로서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논 바이너리 레즈비언이라고 스스로 정착한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니까 근데 그 하긴 나름이죠. 그냥 그거는 그쵸. 그 레즈비언이라는 호칭의 의미를 굳이 어떤 꼭 그 이분법 안에서의 여성 대 여성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분들은. 근데 나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게이라는 뜻 안에 무조건 그러니까 남성 남성이 아니라 여성 여성의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게이라는 네. 뜻이. 그러면 논 바이너리 레즈비언이야 논 바이너리 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아, 그럴 수도 그렇게 해도 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게이라는 말은 이제 웬만해서는 호모섹슈얼의 의미고. 레즈비언. 그 레즈비언도 똑같은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이제 90% 여성애자의 경우에 그리고 제가 그 지정 성별이 법적 성별이 여성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런 경우에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더 편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뭐든 호모섹슈얼이든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호모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죠. 왜냐면 사실은 동성한 테 끌린다고 호모인데.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논바이너리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그럼 여성애자가. 그쵸. 사실 그게 가장. 네, 가장 뭐 정확하게 근접? 짚어내자면 그건데. 네. 뭔가 이건 또 이제 성별 불편한 지점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성별 이분법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치. 약간 어쩔 수 없는 거. 젠더 자 젠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편의상이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은 젠더 퀴어 논바이너리이신 분들은 핸섹슈얼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핸섹슈얼이라고도 진짜 솔직히 못하겠어요. 왜요? 제 비남성을 전 제 아 그렇지. 제가 호감을 느끼는 제가 그렇지. 끌리는 그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근데 모두한테 그렇잖아요.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를 표현하자면 그 용어가 들어맞는다라고 모든 게 다 100%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통용하기 위한 이름이니까. 맞아요. 그럼 뭐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해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고요? 모르겠네요. 근데 제일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저는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 않거든요.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제일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고르라면. 그럼 그거 아 이거 재채기가 제가 난리가 났네 지금. 오늘의 소리. 네. 고양이가 재채기 하는 소리. 그걸로 하세요. 레즈비언으로 하래요. 고양이가. 그러게요. 몰라요. 근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기준? 그런 그 용어를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네? 누구에게 어떻게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굳이 내 젠더 정체성은 밝히지 않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굳이 저는 젠더 퀴어, 넌 바이너리, 레즈비언입니다 하지 않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을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도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그냥 레즈비언이라고만 하는 거죠. 섹슈얼리티만.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젠더를 동시에 물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넌 바이너리 레즈비언?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정체성 담비씨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돼요. 담비님 정체성을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냥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자리에서는 그냥 딱 성적 정체성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굳이 내 젠더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소개할 때 굳이 시시된다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냥 전 팬섹슈얼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냥 섹슈얼리티 문제라고 보기에는 레즈비언 단어 안에 시스젠더 여성이라는 혹은 시스젠더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성 젠더라는 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느 쪽에 젠더나 섹슈얼이나 둘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네가 두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냥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너 만약에 맞아요. 젠더 키어라는 점이 너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자기를 그냥 그렇게 소개해도 될 것 같고. 맞아. 사실 그 라벨링 하는 게 우리가 어디서 더 키어인지 서로 밝히기 위해서. 그런 면에 중점 주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뭐 트랜스젠더라는 점이 나는 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섹슈얼까지 저 헤테로섹슈얼입니다. 이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퀴어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떼고 나는 트랜스젠더만 얘기를 하는 거고. 담비 씨도 뭐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니까 레즈비언에 더 중점을 두고 싶으면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 말 되게 조리 있게 잘한다. 확실히 맞는 말 같아요. 갑자기 왜 맞는 말 하지? 녹음하니까 갑자기 지금 몇 회 만에 말. 아니 이 사람들. 그러게. 네, 그러게.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해결이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 너 덤비의 젠더가 더 문제가 되는 거면 사실 뭐 여성 애자인 걸 굳이 뭐 안 밝혀도 이미 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 그렇네요. 여성애자나 레즈비는 다 뭐 진짜 거기서 거기인 거니까. 네. 두 번째로 가. 두 번째 주제는 네, 뭐야? 네, 그렇네요. 뭐야? 알겠어요. 억지 납득. 아니야. 소감을 말해봐. 무슨 소감? 우리의 솔루션에 대한. 아. 뭔가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매한 약간 우당탕탕 어? 이런 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진짜 저는 젠더 퀴어인데 여성 파트너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하면 되겠네요. 말을 하던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네, 네 그렇네요. 뭐가 더 퀴어스럽다고 생각해? 본인이? 맞아. 내가 젠더 퀴어라는 점? 아니면은 아, 레즈비언이라는 점? 제가 더 퀴어스럽다고 느끼는 부분? 그거 되게 날카로운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간 저 스스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여성 파트너가 있는 게 내가 남성일 경우엔 전혀 특별한 점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 별로 퀴어틱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너는 이미 나한테 짱 박혔으니까 별로 굳이 밝히기 아니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는 막 더 이제 레즈비언이라고 정말 대화를 할 때는 그쵸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까지 여성으로 느끼지 않아도 약간 사람들한테 더 보여주려고 더 막 약간 막 프라이드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저는 여잔데요? 여자랑 결혼했어요 막 이런 식의 좀 그 워딩을 많이 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바뀌기 마련. 우리는 여자끼리 좋아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레즈비언 프라이드 같은 거. 근데 이제는 이제 좀 그게 안 돼서 마치 막 내가 여성 파트너가 있음을 밝힌다고 해서 그게 뭐가 전혀. 그러니까 너에게 더 문제인 것을 약간 지금 옮겨간 거네 지금 이제는 섹슈얼리티에서 젠더 쪽으로. 뭐 어쨌든 숙하님 말대로. 이렇든 저렇든 귀여운 건 귀여운 거니까. 그치. 그쵸. 그쵸. 아이고 힘들어.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퀴어 커뮤니티 이런 데 안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안에 맞아. 이런 젠더 퀴어들과 예를 들면 벤님 같은 경우에는 젠더 쪽 퀴어에 속하시잖아요. 그쵸. 섹슈얼리티 면에서 퀴어인 사람들이 있고 그게 같이 모이다 보니까 엄청 혼란스러워. 맞아. 왜냐면 막말로 우리 섹슈얼리티 키워드만 모이자 이러면 벤님은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저 망한 헤테로 막. 그러니까요. 그렇지. 네. 아무튼 뭐 알겠어요. 아무튼 뭐 알겠어요. 아, 뭐 개운하진 않은데 그냥. 해결된 걸로 해요. 아, 애초에 근데 어차피 애초에 해결될 수 없는 고민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에디님 고민도 그랬지만 저는 담비 씨의 잘못인 걸로 우리 엉망진창 우당탕탕 고민 원래 그런 거 고민을 해결해 주진 않는 걸로 컨셉이거든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거죠. 되게 잘 심야 식당 되게 잘 들어줬죠. 네네네. 아 생생하는 거 봐. 그래서 두 번째 고민은 나답 두 번째 고민은 좀 더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저는 좀 중성에 가까운 그런 그 겉모습을 지향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은 제 외모를 모르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는 주로 굉장히 여성으로 패싱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쨌든 FTM은 아닌데 이 젠더 퀴어라는 데 그거를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더 중성적인 뭔가 그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뭔가 호르몬 요법이라든지 혹은 뭐죠 가슴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까지 거치는 게 과연 꼭 필요한 일일까? 혹은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네. 당위성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약간 이런 고민이 사실 저는 스스로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 고민이 정말 지금의 고민이 아니라 거의 몇 년째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담비를 네.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다 아, 알죠. 그렇죠. 계속 만날 때마다 하는 몇 년 오바 몇 년입니다. 아, 몇 년 맞네요. 네, 몇 년 맞아요. 저는 매 시간 매 시간마다 이게 피난 때까지 심지어 스카님을 만나기 전 그 전 애인과 사귈 때부터 이 문제로 그러니까 담비 씨는 스스로 그 퀴어인 걸 인지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문제를 같이 그쵸. 안고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벤님처럼 뭔가 확고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휘리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벤님은 내가 레즈비언인가?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완전 휘리릭 이렇게 넘어간 건데 저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스스로 나는 레즈비언! 레즈비언! 나 레즈비언이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근데 좀 레즈비언이라고 한 500번 정도 외치고 나니까 뭔가 공허함 약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거 좀 아닌데. FTM은 아닌 것 그쵸? 같고 아니고 사실 아닌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뭐해 지금 모르겠어 확신이 없어 근데 언니가 언니 몸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호르몬 주사라든지 뭐 이미 다른 방법들? 거기서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네. 벤 씨가 봤을 때 담비 씨는 확실히 바디 디스포리아가 있는 편이죠. 네. 왜냐면 담비를 처음 봤을 때부터 담비가 그런 고민을 얘기했었어요. 네. 나한테 나 그 FTM과 트랜지션의 과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했었고 관심이 있었었어요. 그래 본인이 되게 그걸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머뭇거리냐고 물어본다면 그게 확실하게 결단이 안 서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저도 이제 그 전에는 몰랐었어요.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꼭 어떤 그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트랜지션하는 그러니까 FTM이잖아요. Female to male. 그런 식으로 이제 확 뭔가 바뀌어야만 하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호르몬에 맞고 그런 트랜지션 과정도 저는 그런 건 줄 알았고 트랜스젠더라는 명칭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젠더 퀴어도 트랜스젠더에 포함이 되고 실제로 이 젠더 퀴어 넌 바이너리이신 분들 중에 그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적은 용량으로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을 맞으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더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 이게 그렇게 뭐랄까 비정상적인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 이제 그다음 또 두려움이 몰려오고 혼란스럽고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희 퀴어 친구들은 항상 어떤 답을 주잖아요. 일단 시도를 해봐라. 근데 지금 사실 문제는 담비 씨의 뭔가 그 남아있는 어떤 두려움이 아닌가. 네, 그게 되게 커요. 그게 되게 많이 커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거를 못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넌 남자야? 라고 물어볼 거고 아니야 나는 남자도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게 어떤 뭔가 그냥 그렇게 뭐 호르몬까지 맞고 할 정도의 이게 정말 나한테 그렇게 긴박한 일인가? 뭔가 이런 무슨 뭔가 이렇게 그만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심각한 일인가? 네. 그쵸 그쵸 뭔가 막 아 단어가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뭔가 절실한 일인가? 그쵸 그런 일인가? 싶은 거죠. 적어도 저에겐 좀 절실한 것 같다. 매일 밤 시달리고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진짜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건 정말 너무 확실한데 그게 돼보지 못했으니까 거기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거가 확실할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 근데 나는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얘가 너무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고 솔직히 이게 앞으로도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는 그게 없어. 계속 고민하겠지. 계속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진짜 한 번씩 이렇게 막 또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아, 또 그냥 살자. 묻어뒀다가 또 생각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클이 며칠에 한 번이 아니고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되는데 그게 내 생각에도 왜냐면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담비가 어쨌든 그 젠더 스터디를 하고 싶어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 얘가 그럼 정말 뭔가 그런 순수한 학문적인 호기심인가에 대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담비 씨는 항상 어떤 확실히 어떤 지점이 딱 있잖아요. 문제점이. 맞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거를 알아내려고 저는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젠더 스터디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그게 깔끔하게 뭔가 해결됐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래서 되게 한동안은 나한테 맞는 라벨을 찾으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에 좀 라벨링을 고민을 했었던 건데 아무래도 외모적인 부분도 확실히 있죠. 외모나 뭔가 패싱에 대한 부분도. 근데 약간 스스로 드는 죄책감이라는 건 뭔가 그런 죄책감이에요. 약간 이게 내 스스로 혐오하면서 이제 막 다른 젠더키어에 대해서 혐오 발언인데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이제 스스로 진짜 드는 죄책감이나 뭔가 그런 거는 뭐냐면 약간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거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그러니까 뭔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절실한 문제인가 했던 게 뭔가 벤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을 하지 않았다면 벤의 인생이 완전히 달랐을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달랐고 그리고 예전에 완전히 달랐잖아요, 지금이랑? 그렇죠. 뭔가 비로소 뭔가가 맞아졌다. 이게 이제서야 이게 나다. 뭐 이런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막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나답게 살 수 있다 막 이런 지점까지 이게 가는 일인지 그거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런 느낌 막 뭔가 평생 동안 나는 뭔가 뭐 쌍꺼풀이 뭐 진한 눈을 갖고 싶었다 뭐 그런 약간 그런 류의 어떤 웃음을 내야 돼. 뭔가 그게 어떤 목숨이 달린 일이라거나 막 그 정도로까지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느끼는 그런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언니는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고 근데 아직 언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뭔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걸어가야 하는 법이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근데 막 그러니까 너가 말했듯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절실하 이게 이만큼 절실할 문제인가? 라는 거에서 계속 멈칫멈칫 한다는 거잖아. 도망가는 거죠. 사실 저 내가 느끼기에도 저는 도망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저는 사람들이 솔직히 저도 성형수술 했고 사람들이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성형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상하게 이거는 안 된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이슈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일단 내가 살아왔던 주변의 세계가 바뀌기 때문이지. 맞아. 일단 네. 나를 여태까지 봐왔던 사람들의 그 시선이 바뀌고 그 또 내가 이 부분에서 뭔가 떳떳해야 물론 떳떳한데 떳떳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데 뭔가 주눅이 들고 이게 뭔가 뭐랄까 이게 약간 죄인처럼 된 그런 기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망설이는 이유가 거의 이것 때문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만약에 나도 내가 그 진짜 스무 살 때의 나였다면 그냥 뭐랄까 그냥 계속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나도 그렇게 막 아 뭐 진짜 아마 외면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 평생 약간 디나이얼로. 그렇지. 평생 디나이얼로 외면하고 그냥 무서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이게 해 맞아 어쨌든 이 여기에 발을 담그고 내가 주사를 맞아보고 수술해보고 하나씩 바뀌는 게 내가 원하던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원하던 상으로 내가 찾아가는 그런 게 있어 정말로. 아 이제야 조금 내가 살만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 근데 그니까 뭐 저도 그거 객관적인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만약에 정말 담비 씨가 뭐 어떤 내가 그만큼 절실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지금까지 저는 계속 말했지만 지금 담비 씨가 한 고민의 시간을 봤을 때 담비 씨가 절실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건 제가 생각해도 그러게요. 이미 고민은 너도 충분히 넘칠 만큼 한 것 같기는 해. 진짜. 뭔가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무섭지. 무서운 거지. 눈도 쪘는데. 쌍꺼풀 수술 결정하는데 몇 개월이었고 문신은 일주일 만에 결정했고. 근데 네가 원하는 대로 진짜로 될 수 있다는데 그게 약간 믿기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실현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막 약간 뭐랄까. 나한테는 그게 아 사실 전혀 그렇게 느낄 부분이 아닌데 약간 무슨 길티 플레저처럼 뭔가 내 그 판타지가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이 뭔가 불가능한 모습이었는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동안에는 그냥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환상 같은 거니까 나는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데 아 근데 뭐 어차피 글렀지 뭐 이미 이렇게 태어난 이상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아니야 그렇게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그게 막 현실이 돼서 다가오면서 오만 가지 고민이 그쵸? 막 생기고 그쵸? 만약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면 어쩌지? 라든지 뭐 사실 저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도 진짜 무서웠거든요. 나중에 쌍꺼풀 없는 눈이 트렌드가 되면 어떡하지? 쌍꺼풀 없는 눈이 갖고 싶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글쎄요. 그럼 근데 그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호르몬은 또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돌아오는 거니까. 그건 사실 쌍꺼풀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 돌이킬 수 없잖아요. 담비의 눈은. 생각보다 근데 되게 옛날 모습 기억 안 나고. 응, 그니까. 그니까. 거의 다 적응하고 그렇게 되겠죠. 뭔가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네, 만약. 그쵸. 근데 막상 또 겪어보고 나면은, 아, 이거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해봅시다.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 아니야, 이러고 또 막 내일 되면 또 아니다. 아니니까 내 생각에 담비는 특히나 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챙겨서 그래 너 예약 잡았어 가야 돼 이렇게 안 하면은 저도 그래요. 어. 하,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어서 매니저가 필요해요 저. 아, 뭐 병원은 제가 가는데 가면 되고. 한번 따라가 봐요 진짜. 부르세요? 거기 예약 잡아야 갈 수 있는데 좀. 한번 물어나 봐요. 한번 뭐 상담 받아보는 거 나쁘지 않지. 네. 아 근데 이 정도 고민했으면 상담을 받아봐라 진짜. 꼭 이렇게 돼요 진짜. 사실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서움을 달래는 시간이 되게 긴 것 같아. 고민 끝에 뭔가를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도 제가 이렇게 결정이 오래 걸리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그동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결정하는 거여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거고 나 되게 결단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야 내가. 근데 그렇지 네? 않았어. 네?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근데 더 그렇죠. 특히나 자기 신변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치. 더 조심하게 되는 거지. 뭐 이게 무슨 진짜 뭐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 쇼핑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아 진짜 담비가 바지가 진짜 막 낡고 해져서 없어서 사러 가자 이러면 반드시 그냥 와요. 고민을 하다가 아니 다음에 사자. 어휴. 아니 그것도 너 그거 다시 바지 디스포리아 건드린 거야. 그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내 몸에 미안해. 왜냐면 내가 내 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가 힘들어요. 내가 잘못 말했어. 그나마 어릴 때 살짝 말랐을 때는 좀 그게 덜했거든요. 그때는 마르고 청소년이고 이러니까 몸에 뭔가 그렇게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 에스트로겐적 특징이랄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왜 독일에서 있다 보니까 점점 살찌더니 막 엄청 약간 좀 완전 여성으로 패싱될 수밖에 없는 몸이? 근데 그 담비를 딱 봤을 때 막 진짜 막 여자 같다 막 이런 느낌 들었어요. 약간 첫인상이? 전혀 안 그래요. 도라에몽이다. 그래요? 어. 근데 제가 되게 그 담비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어릴 때 한국에서 막 머리 그 억지로 저 이제 연예인 한다고 막 기르고 이랬었을 때 막 꽃무늬 원피스 입고 다니고 이랬을 때 그때 그 기억 때문인가? 저는 항상 나는 완전 슈퍼 막 페미닌 그 자체야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담비는 긴 머리가 되게 안 어울려요.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거야? 갑자기 욕을 먹어야 된다. 이 고민 상담소.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상담이 동료죠. 긴 머리 하면 여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죠. 습관님은 긴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아니 그러니까 담비 씨가 항상 그거에 대해서. 딱 락밴드 기타리스트 인상으로 딱. 근데 너무 웃겼어. 아 이거 지금 이거 고민 상담이랑 전혀 다른 얘기인데 숙하님 저는 숙하님 처음 보고 아 꼭 저 사람은 무슨 락밴드 무슨 기타리스트 할 것 같이 생겼네 이랬는데 실제로 락밴드 기타리스트 출신이었다고 해서 아 너무 락키드 락키드 네가 사람을 되게 잘 보는 것 같아. 담배 약간 무당해도 될 것 같아. 오, 무당. 무당이랑 뭐? 젠더퀴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아, 또 사업 부상 중이야. 아, 진짜 너무 웃겨. 아, 다 알았어요. 네. 뭐, 아, 몰라. 뭐, 자기도 몰랐던 정체성을 찾아주는 무당이야? 아니, 아니. 아니, 뭔가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되게 신통할 것 같아. 않아요? 젠더 퀴어 무당이. 대충 그렇지. 되게 잘 맞추잖아. 맞아, 잘 맞추기도 하고. 심지어 대학도 맞추는 거. 아니 그거는 그 학교별 약간 이미지가. 학교별 약간 이미지가 있다. 맞아, 그때 특히 그 베를린 대학교 그 이미지가 좀 있지 않아요? 그때 그 저희가 운동을 같이 다니는데. 거기 와서 어떤 사람을 보고 담비가 쟤는 어디 학생일 것 같아 어디 학생일 것 같아 이랬더니 진짜 실제로 그 학교 학생이었다네. 대단해. 그래서 맞죠. 결론은 담비가 무당. 결론은? 답변을 결론은? 해주세요. 네. 우리 학교에는 퀴어가 많다. 아 말고. 말고. 네, 결론은 도움이 됐어요. 고민 상담이. 그래서 앞으로의 포부. 앞으로의 포부. 해보자. 오, 진짜 이건 큰 발전이다. 네.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축하님이 데리고 가겠죠. 네. 제가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해보자 숙하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숙하님이 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뭐. 아 진짜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데 숙하님 진짜 싫어하거든요. 난 네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서. 근데 나한테는 너무 보호자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네. 아, 네, 숙하님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끼리 고민 상담소 담비편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갑자기 다시 로봇 등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방송은. 아쉽게도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부모책이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네, 안녕! 안녕.